웃으며 말을 하는데 내겐 왜 그리 화부터 낼까요? 아니죠, 변한 게 아니죠. 그대는 그럴 리가 없어요. 착한 사람, 하지만 내가 더 나빠.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늘어가는 걸까요? 사랑해줘요, 사랑해줘요. 그대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해줘요. 바쁘다는 거짓말 더는 듣기 싫어요. 이럴 거라면 차라리 헤어져요. 실증난 건가요? 나 아닌 다른 여자 있나요? 지금보다 조금만 잘해주기를 그 하나만 바라는 내가 욕심이 큰 걸까요? 사랑해줘요. 그대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해줘요. 바쁘다는 거짓말 더는 듣기 싫어요. 이럴 거라면 차라리 해요. 듣지 못한 걸로 해주세요. 헤어지자. 돌아와줘요, 처음 그대.